H UBS.시간 여행. 그때 그 순간. 피곤하고 따분한 월요일. 갑자기 우리 앞에 등장한 타임머신 한 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오래전 그때 그 순간으로 바래다 드릴 라디오 시간여행 그때 그 순간입니다. 어느새 개강한 지도 일주일이 지났는데 다들 오늘 기분은 어떠신가요? 바람은 솔솔 불고 햇살은 따스하고 꽃은 피고 소위 말해 출티가 간절해지곤 하죠. 하지만 둥둥 떠오르는 마음을 꾹 누르고 학교에 남아있기로 결정하셨다면 잠시 저를 따라오시겠어요? 저희 라디오를 듣는 이 시간만이라도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시간여행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아, 조선시대에는 못 가냐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직 저희 타임머신은 1980년대까지밖에 업데이트가 안 됐거든요. 대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순간들을 쏙쏙 골라 돌아가 볼 테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목적지를 입력해볼까요? 일단 첫날이니까 가볍게 1990년대, 그 중에서도 성장과 발전의 중심이었던 1995년도로 향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꽉 잡으세요. 도겸의 단발머리.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 비에 젖은 풀잎처럼 단발머리 곱게 빗은 그 소녀. 반짝이는 눈망울이 내 마음에 되살아나네. 다행히 잘 도착했네요. 아, 벌써 익숙한 노래들이 들려오시죠? 길거리에서 들려오는 멜로디를 따라가면서 우리 1995년 라디오를 책임졌던 음악들에 대해 먼저 이야기 나눠보자고요. 대중가요 문화가 정착되고 1990년대부터는 아이돌이라는 가수의 형태가 새롭게 등장하며 한국 대중음악의 부흥기가 찾아왔습니다. K-POP 열풍의 시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레전드 오브 레전드 아이돌, 서태지와 아이들이 그 주인공 중 하나죠. 서태지와 아이들은 당시 고질적인 사회의 분위기에 반대하고 이에 저항하는 메시지를 담은 곡들을 발매했습니다. 컴백홈, 교실 이데아 등의 노래들은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고 서태지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시대 최고의 가수 자리를 차지했어요. 또 1995년은 아직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들이 발매된 해이기도 합니다. 박진영의 날 떠나지 마, REF의 이별 공식, 김성재의 말하자면 등이 대표적이죠. 히트를 기록한 곡은 셀 수도 없이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는 1995년의 가요는 바로 김현철의 왜 그래 라는 노래입니다. 이미 많은 가수들이 커버 및 리메이크를 진행한 곡이라 아마 아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요. 당시 익숙치 않았던 장르인 재즈, 스윙, 보사노바 등을 가요에 적용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답니다. 지금 들어도 전혀 이질감이 없는 세련된 사운드 역시 왜 그래를 1995년 대표 가요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죠. 어? 마침 제가 말씀드린 곡이 저기 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것 같은데? 맞아요. 저기 전당포 앞 라디오요.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으니 저희도 저기 슬쩍 끼어서 그때 그 순간의 라디오나 들어볼까요? 김현철의 왜 그래? 왜 그래? 라디오는 어떠셨나요? 우리가 지금 듣는 라디오와는 또 다른 곡들, 다른 이야기들이 나와서 신기하셨을 텐데 잠시만요. 저기 전광판에 나오는 뉴스가 설마 조금은 슬픈 이야기지만 낭만만 가득한 과거여행은 있을 수 없죠. 이번에는 저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 바로 1995년 일어났던 삼풍 백화점 붕괴 참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동해보기로 해요. 1995년 6월 29일 발생한 삼풍 백화점 붕괴 참사는 단 10초 만에 건물 전체가 내려앉으며 5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던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부실했던 설계, 뇌물을 받고 능가마준 공무원들, 붕괴 조짐이 보였음에도 영업을 강요한 임원진들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그 피해를 입게 된 거죠. 이익만을 조친 임원진과 공무원들의 실체가 밝혀지자 모든 국민들은 분노했지만 그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그에 비해 미미하기만 했습니다. 정부의 늦은 대응 역시 사람들을 답답하게 만들었고요. 삼풍 백화점 붕괴 참사 이후 대한민국의 건축계와 재해 대응 구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고 자격을 갖지 못한 건물은 폐쇄 및 수리 조치가 시작됐죠. 재난재해 대응 구조 역시 체계적으로 변경됐고 이는 이후 발생한 사고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영향을 줬죠. 삼풍 백화점 붕괴 참사는 역술가, 초능력자, 무당 등 온갖 초자연적인 전문가들까지 구조에 동원될 만큼 절박한 사고였는데요.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그때 그 순간보다 더 나은 사회가 되었을까요? 조이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때로는 물처럼 때로는 불처럼 진심으로 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좋겠어.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연습은 있는 거기에 아주 조금만이라도 신경을 써주는 사랑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좋겠어. 한 번쯤은 시련에 울었었던 눈이 고운 사람 품에 안겨서 뜨겁게 위로 받고 싶어. 소개시켜줘. 만남 그 자체에 연연하기보다 한 번을 만나더라도 그때뿐이기에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이라면 좋겠어. 나에게 아픈 상처가 있는데 과거가 없는 사람은 부담스러워. 라디오도 들었겠다, TV도 봤겠다. 이젠 또 어떤 곳을 둘러볼까요? 혹시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라는 대사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바로 1995년 방영한 드라마 모래시계의 대사 중 하나인데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패러디하고 기억하고 있을 정도죠. 모래시계는 평균 시청률 46%, 순간 시청률 74.4%라는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실제 사건들과 가상의 사건들을 자연스럽게 엮은 대본과 연출은 많은 호평을 받았고 아직까지도 SBS에서 가장 유명한 드라마로 남아있을 정도니까요. 이후 백상예술대상에서 무려 6관왕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명실상부 1990년대의 최고 드라마가 되었답니다. 모래시계는 이후 드라마 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방송계에서는 드문 주 4일 방송 체제를 통해 보다 많은 시청자층을 사로잡은 거죠. 모래시계와 동시간대 방송한 타 방송국의 드라마들은 모두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한 것만 봐도 실험적인 체제 편성이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방영된 드라마들이 하나 둘씩 도전적인 편성을 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한 모래시계. 최고의 드라마라고 불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네요.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줄 수 오늘의 우체통. 2024년 3월 7일에 당신에게. 안녕하세요. 먼 훗날 이 편지를 발견하실 당신. 지금은 1995년 3월 7일입니다. 저는 제 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과연 언제쯤 제 이야기를 읽게 되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10년 후? 20년 후? 그때도 라디오라는 게 남아있을까요? 라디오가 없다면 무엇을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지 괜히 알고 싶어지네요. 올해는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하나 나열하기에는 너무도 길고 길어서 이 편지지 한 장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한참 뒤에 그때도 제가 상상할 수도 없이 흥미로운 일들이 생겨나고 있겠죠? 당신이 지금 제가 살아가는 순간을 오롯이 경험할 수 없어 아쉬운 것처럼 저도 그때를 온전히 즐기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1995년의 봄은 예년보다 많이 따뜻했습니다. 덕분에 이르게 꽃이 폈고 즐겁게 꽃놀이도 다녀왔죠. 지금 이 편지를 읽고 계신 그 순간도 봄이겠군요. 그때 봄은 어떤가요? 아직 많이 쌀쌀한가요? 여전히 바람이 많이 차다면 어서 온화한 봄 기운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1995년 3월 7일 봄을 맞이한 누군가가. 화원. 바람을 타고 날아 오르는 새들은 걱정 없이 아름다운 태양 속으로 음표가 되어 나네. 향기 나는 연필로 쓴 일기처럼 숨겨둔 마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어 비가 와도 좋지 않아. 어제의 일들은 잊어 누구나 조금씩은 틀려 완벽한 사람은 없어 실수투성이고 외로운 나를 봐 난 다시 태어난 것만 벌써 시간여행을 마쳐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첫 시간여행은 어떠셨나요? 그때 그 순간의 이야기들은 흥미로우셨나요? 여러분의 무료한 월요일이 짧은 시간여행 한 번으로 잠시라도 행복하셨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때 그 순간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경험을 만들어드린 것 같아서 괜히 뿌듯하네요. 오늘은 여러분과 1995년의 순간들에 잠시 다녀왔는데요. 다음 주는 또 어떤 순간으로 날아가 볼까요? 1980년? 2000년? 그렇다면 오늘 1995년에 다녀왔으니 다음 주는 여러분이 익히 들어 알고 있을 순간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힌트가 필요하시다고요? 쌍문동 그리고 올림픽? 아, 여기까지만 알려드릴게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보이는걸요?